stay on the VIP and on the doors of the American. Lord, God, as we begin our service today, Lord, we don't want to hide and go and Jesus for the message. And I pastor you, God, to share the message of your Lord. Lord, thank you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that we have today. Thank you, Lord, God, just even for some young people that are here, me, that now she's having a seat. Just even for G, Lord, God, they are suffering from the flu. We don't want to touch them more. You know that you are the healer, you are the doctor, Lord. Lord Jesus, just even for around the world, that all of us worshiping, Lord God, you are standing true. Only one to die, the Lord is even for our family, Lord Jesus. My family in the Philippines, Lord, is even for my brother. You do, Lord God, because he is now really need your guidance, Lord Jesus. Bless people, Lord, in all his way, in all his hand, Lord. He's still alive as Pastor, Lord Jesus. Keep him. Power, give you more patience to stay in the ministry, Lord, and I can hold on. Lord, just as for Sister Grace, I know that she's staying now in China, but I want to bless her, guide her, all Lord, just as for her plan to die in China, bless her every Lord, and save her, Lord Jesus. Lord, thank you for the family, thank you for every family who has this church, but I want to bless her. Thank you for my husband. Thank you, Lord God, for bringing here Juliana in Korea in order to have surgery. We pray, O Lord, that her surgery is coming, or this man will be successful, Lord God, for it. We don't want to give her more strength and more power, Lord God, to face whatever surgery that she has. Thank you, Lord, for the love and care. Thank you for my husband. We don't want to bless him, O Lord, for what else she has. Thank you, Lord God, in this area for my family. Amen.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가장 먼저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 우리 주일학교 우리 말씀송 특송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송 매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주일날 우리 말씀송 축제 있습니다. 우리 말씀 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음악만 하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언제 들어야 되는지. 아, 예. 그것도 한 개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경험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또 연습되시니까요. 네, 오늘 우리 앙하이 같이 왔습니다. 앙하이. 둘, 셋, 가자. 둘, 셋, 같이 딱 인사하면 되지, 같이. 아, 그래. 자. 하나, 인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장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119편 105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내가 산을 향하여 시편 121편 1, 2, 3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곳 어디서 올까. 11편 1, 2, 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3절 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생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잘해요. 안 보고도 잘해요. 아니 앙아이 오늘 제가 잘했어. 우리 앙아이 오늘 정말 잘했어요. 아 한가이. Yes. A little, the great one. 지금 우리 우리 양년이에요, 앙카이? 아 이제 양년 됐어 이제? 오 우리 앙하이는 시시케의 막내 아들입니다. 앙하이가 우리 시시케의 막내 아들인데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 아주 어린 애기일 때 봤어요. 우리 한가이 예전에 어릴 때 놀러 왔었어 우리 집에. 어릴 때 그때 고모하고 진짜 애기 때 그때 말도 못할 때 놀러 왔었는데 지금 이제 양년이라고 하니까 참 많이 자랐습니다. 시간이 진짜.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 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송을 주일학교에서 부르고 외우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닥쳤을 때 어릴 때 외웠던 이 말씀송이 문득 떠오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지.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데 다시 힘을 내야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겨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송을 배우고 부르고 또 외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우리 말씀송 축제를 하고요. 그때 아주 푸짐한 또 선물과 또 상품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시면 드립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 말씀송 외우십시오. 저도 잘 안 불렀는데 따라 듣다 보니까 음만 나오면 그냥 불러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주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어른분들도 음만 들어도 그냥 그 음이 생각이 나서 따라 불러지게 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Invitation to the abundant life. Today is the last lesson.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6월 25일 날 말씀송 축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 verse 1.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말씀 외워야 합니다. 이제는.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God's solution and my response.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실 때에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해결책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 15 to 20.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요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 15 to 20.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안다. 너는 찾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찾은 이 뜨겁지 않은 적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뺏어버리겠다. 너는 풍요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누림을 벌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위에 떠난다.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불의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물로 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채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This letter to Laodicea Church. That church is a symbol of the last season, the end of the time.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I know your words.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You are either cold nor hot. 넌 차갑지도 않고 넌 뜨겁지도 않아. I could wish you were cold on the heart, so then because you are like lukewarm, and neither cold nor hot, I will vomit you out of my mouth.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가 차라리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God said to church, to Christians today.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We understand world is cold. Yes, world is cold. But why we look like them? 세상이 차가운 것은 우리가 아는데요. 근데 왜 우리조차도 그들을 닮아서 차갑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이 불타는 그 열정과 열성, 주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풍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날 교회도 정말 부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교회는 헐벗었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헐벗었고 너는 가난하며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비참하며 너는 불쌍하다. 어디 그 필리핀 뒷골목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in the fire. 그러므로 금을 나로부터 사라. 너의 수치를 가리고 헐거벗음을 뒤덮으라. Why? Why God said to me? Because He loved me.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 아픈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책망해야 하고 때로는 매를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 아니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to him and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굳이 open your door unto God.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기다리시며 서 있습니다. He is waiting for our personal response. 하나님 여러분의 인격적인 그 반응을 기다립니다. He do not broken your heart. He never hurts you. He is just waiting for your personal response. 여러분을 깨뜨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상처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그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So look honestly.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함만이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함으로 섰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답을 얻습니다. So many people, they want to get answer from God. But why some people can get answer from Him? Honest. It's a problem of honest.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살아가는 생활의 궁핍함, 그 모든 해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답을 얻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직함. It's a problem of honest.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First, we need to know about God's solution.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제가 앞에 좀 적었는데 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나의 중심이신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여기에서 사람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 자신에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서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God is waiting for our personal response.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구약의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앞에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앞에서 떵떵거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앞에서 뻔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앞에서 도리어 겸손하십니다. 너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God, Jehovah in Old Testament, He became a flesh, so today He became our Lord Jesus. He died for me on the cross. He solved every problem our life. But today He said to me, could you open your door? I hope to make good relationship with you. Could you open your door? I hope to make you with you.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God wants to give us,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unconditional and unfailing love and purpose of lif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이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and unfailing love.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마일드 리스폰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Recognitions.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다. 정직한 인정이다. 정직한 우리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The next, receiving. 그 다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심판을 받아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책임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진실한 회개이다. Yes. I'm receiving His greatest love for me. Then we start repent.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몰랐습니다. I'm sorry God, I don't know your greatest love for me.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몰랐습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And entering. 그리고 그 다음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살아간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다. Yeah. Fulfill the Holy Ghost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so 이제 when we enter the kingdom of God then he is my savior, he is my lord.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 됩니다. Where do you live? We live in kingdom of God today. At the moment,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어떻게 밀양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어떻게 양산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어떻게 창원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How can it be? 창원 can be a kingdom of God because you live with Him.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속은 그분께 달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속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정당성도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가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고 잘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권리와 정당성과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 가사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Any place can be kingdom of God if I with you.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five response of those who listen to the gospel.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보이게 될 다섯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The first, rejoice. 첫 번째는 기뻐하고요. The second, recommit. 다시 헌신합니다. Someone, before he attended church, but today he left. But he shared again the gospel. So, refresh the heart that recommit. 만약 누군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지금 떠났지만 다시 복음을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게 되면 다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 next, receive.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Yes, my Lord, you are my Savior and my Lord.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somebody very carefully. I feel gospel is very good, but I need research more, more and more.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주의해서, 아 저는 복음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복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조금 더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고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Okay, it's not bad. 그 나쁘지 않습니다. But I hope to not spend much time. 그러나 저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받아들이시고 들어오십시오. 'Not much to spend your time outside. Receive and enter. Come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Yes, we do not push you.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푸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은혜 밖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But another response is rejection.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 현실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I can't believe it. I do not want he became my Savior and my Lord. 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Yes, I understand. 예, 그럴 수 있습니다. But every response, every responsibility belongs to you. 그러나 모든 책임도 당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 안 믿으니까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을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태도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거절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이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에게 구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막 누가 막 하다가 뭐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처받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은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너 지옥가?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함도 있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도 없고 복종함이 없다면 당신의 구원 받았음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당신의 그 마지막이 지옥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믿는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당신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아직 모르고 사실 아직 예수도 믿지 않는 그에게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오히려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로서는 살아가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 아니 이분은 평생 교회에 있었잖아요. 평생 교회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이 심판이라면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진솔하게 알려드리고 그러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그건 알아야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살도 베풀어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God's intention for the world is this.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This is fulfilled by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에 의해 성취됩니다. 아멘.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내 인생의 주인, I abandon to you this abandoned life. 저는 이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